충정로역 2호선에서 5호선을 타려면 뒤에서 두 번째 칸, 두 번째 문. 5호선에서 2호선 타려면 뒤에서 세 번째 칸, 두 번째 문. 신도림역 2호선에서 국철을 탈 때 잠실 방향일 때는 뒤에서 네 번째 칸, 두 번째 문. 신촌 방향일 때는 앞에서 네 번째 칸, 두 번째 문. 뭔지 아시죠? 서울에서 지하철을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탈 때부터 갈아탈 때를 생각하고 자리를 잡는 편이세요? 지하철을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위치, 모든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올려놓은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드문 세상. 사소한 거지만 내 계산대로 좀 편하게 되는 일 몇 가지는 일상 속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종종 힘들어집니다. 문제의 칸, 문제의 문 앞은 언제나 너무 붐빈다지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들려드린 블레어의 Have Fun Go Mad였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를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전 슬라이딩 도어즈를 보고 나서 그 복권 같은 거는 앞으로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운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면 복권을 사가지고 그냥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그 운을 다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좋은 운이 있다면 돈보다 더 좋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 로또 복권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복권을 일체 안 사고 그런 말을 하니까 만약에 한 60억 100억의 그 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운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것보다 더 좋은 운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요. 아, 이 말을 왜 했지? 영화 와 켜 오시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 충정로역, 신도림역에서 뭐 뒤에서 두 번째 칸, 뭐 세 번째 칸 두 번째 문 이렇게 빨리 타는 길은 없고요. 빨리 오시려면 물론 인터넷이 좋겠죠.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 길이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제 가슴에 조금 더 남는 길은요, 요 길이에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성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이렇게 편지나 엽서에 적어주시면 일단 글씨체들 한 번 더 봐서 좋고요. 그리고 색색의 편지지나 엽서를 봐서 좋고 일단 또 요즘에 저도 한참 게을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 번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울산의 김상민 씨, 3주 동안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다고요. 그동안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치대 이쁜이 누나, 간호대 사인방, 의대 곰돌이, 화학과 악취남, 영문과 빠박이 등등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짓기도 했다고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3주간 매일같이 대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쌓였나 봐요. 시험을 다 끝내고 도서관에 책 정리하러 갔는데 텅 빈 도서관에 오는 그 적막감과 그리고 열람실 고정 멤버들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3주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김상민 씨의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대학교 때 늘 가던 열람실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각각 그 특유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곤 하잖아요. 옆에다가 신문지를 길게 그 칸막이 옆에다가 더 칸막이를 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가서 후배한테 말을 걸라치면 그 뭐죠? 이 스톱워치 있잖아요. 스톱워치를 딱 누르고 네 그런데요 선배님? 하고 묻는 후배도 있었어요. 하루에 일정 기간의 그 공부 양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시간만큼은 공부 시간에서 빼려고요. 아, 그 친구는 고시록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쯤 어디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승우 씨, 간만에 집안 장을 정리하다가 10여 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슬라이드를 꺼내보았다고요. 한번 작동을 해봤더니 글쎄 10여 년 조그마한 손길 하나 주지 않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필름은 사진이면서도 사진이라기보다는 영화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스크린에 영사를 한다는 것과 찰칵찰칵 소리가 필름 돌아가는 소리 같아서일까요? 부랴부랴 필름들을 찾아 꺼내보았더니 30여 년 전에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신 큰 고모부님이 지금은 거동조차 힘드신 이모부님이 아주 건강하게 쾌활한 모습으로 활짝 웃고 계셨고 또 20여 년 전에 제가 세상 모르고 실컷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셨죠. 아버지가 찍어놓으신 슬라이드 필름 이야기를 쭉 적어놓으셨는데 참, 이 글을 읽으니까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도 생각이 나고 시네마 천국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그 허진호 감독은요, 그 인생이 기록과 뭔가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기록으로 담아내는 사람, 또 봄날은 간다에서는 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김민준 씨, 심승윤 씨, 한민정 씨, 이 곡 신청하셨죠?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조성우가 음악을 맡은 곡 다림의 왈츠 띄워드립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조성우가 음악을 맡았죠. 조성우가 직접 작곡한 다림의 왈츠였습니다. FM 영화음악 이번 주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할게요. 또 연말 특집으로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들을요. 너무너무 고맙게 잘 받아서요.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10개 부문, 상위 부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FM영화음악 인터넷 게시판으로 오셔서요. 청취자 영화상 부문에서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각 부문에 해당하는 영화들이 있으면 옆에 그 영화들 말씀을 해주시고 뭐 간단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근사하게 영화상을 수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영화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묵은 채증 슉 내려갈걸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청취자 이진 씨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글 잘 봤습니다. 오스발도 몬테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죠? 나의 이름은 볼리바, 번트머니, 죽음의 경계, 마음의 심연, 이런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한 그에 대해서. 자, 오스발도 몬테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뮤지션이에요. 1934년생이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데서 뭐 대충 짐작하실 수 있듯이 그는 탱고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직접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연주자로도 명성이 높은데요. 그가 반도네온을 연주한 음반 가운데 탱고 비보라는 음반이 있어요. 이 앨범이 참 대표적인 그의 앨범이고요. 또 이 오스발도 몬테스는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영화음악 작곡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25편 영화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영화음악들에는 탱고가 기본 리듬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비장하고 격정적인 그런 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발도 몬테스의 영화음악들 그 대표작을 보면요. 1992년에 몬트리올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엘레세오 수비엘라 감독의 마음의 심연, 또 최근에 개봉된 번트머니가 있고요. 1989년 캐나다의 주니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던 그 진정한 마음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성 감독 레아 프레 작품이죠. 그 오스발도 몬테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들은요. 그 대부분 제3세계 영화들이거나 아니면 실험적인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의 영화 음악을 보고 들을 기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그의 영화 음악 사운드트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영화 마음의 심연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역시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속에서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진 씨 듣고 계세요? 영화 마음의 심연, 이 영화의 테마곡이에요. El lado oscuro del corazón. 아르헨티나의 오스발도 몬테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마음의 심연의 테마였습니다. 양진 씨, 청취자 양진 씨 듣고 계세요? 며칠 전에 키이브에서 먼트머니를 봤다고요? 에드와르도 누리에가라는 배우는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라고요. 그 This is랑 Open Your Eyes에도 나온 배우죠. 그 이 영화 먼트머니는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로 오가며 총격전을 벌였던 사건이라서 더 깊숙이 영화에 매진하면서 보셨다고요. 자, 이 에드와르도 노리에가의 그 멋지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모습에 흠뻑 빠졌던 그런 영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음악이 참 좋았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양진 씨. 영화 전반적으로 흘렀던 음악. 비다미아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비다미아 나의 인생. 오늘은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Parece que el destino más lo alarga para mi dolor. Y ese bello suelo donde crece el cardo, lejos toca el cielo, cerca de mi amor. Y de vez en cuando un niño para que lo mire yo. Vida mía. Saliendo las estrellas, dan al cielo todo su esplendor. Y de poco a poco, luces que titira, dásemelo todo mientras huye el sol. De esas luces que yo veo, ella una la encendió. Vida mía. Más te quiero, vida mía, pienso en mi regreso, sé que no tendrá tus besos, y es por eso que te quiero más, vida mía, hasta puro el aliento. Acercando el momento de acariciar felicidad. 어떠세요? 대구 달서구의 김성희 씨. 그 우울한 기분이 좀 이게 샥 사라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명진 씨, 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조명진 씨도 밤샘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를 한 나의 인생, 비다 미아, 영화 먼트머니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준강 씨도 이 노래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바로 영화 가르데레 망명 중에서 솔로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음반을 구할 방법도 묘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프로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음반이 사운드트랙이 우리나라에 안 나왔나요? 그렇군요. 예, 이 탱고 가르데레 망명은요.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이 1986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 영화 남쪽과 더불어서 솔라나스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파리에 사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탱고의 아버지 혹은 탱고의 왕이라고 존경받는 그 전설적인 탱고 뮤지션 카를로스 가르델의 생애를 뮤지컬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파리로 온 이 망명자들은 뮤지컬을 통해서 자신들의 슬픈 사연과 한,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요, 극중극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화 전편에 걸쳐서 탱고의 황홀한 리듬으로 넘쳐납니다. 바로 그 영화의 음악을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담당했는데요. 영화 탱고 가르델의 망명 그 음악 가운데서 김준광 씨가 신청해 주신 그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음악은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담당을 했고요. 이 솔로의 노래는요. 로베르토 고에니에츠가 부릅니다. Costado como un cero solo al que marginaron y resiste solo lejos y perdido como un perro lejos voy contra el olvido rastreando mis huesos solo y sin un mango como en un suicidio solo tengo un tango pa' contar mi exilio lejos de mi vida sin tener un puerto ando a la deriva y me dan por muerto solo y perseguido en mi Buenos Aires ando sin sentido como un tiro al aire lejos todo extraño y me siento poco y si no me engaño yo me vuelvo loco solo y escondido con toda la historia que nos han prohibido y está en mi memoria solo es el exilio como un cero solo tiempo de delirio que lo borra todo solo como un cero solo es solo resistiendo solo lejos como un perro lejos lejos rastreando mis huesos solo como en un suicidio solo contar mi exilio. Me cuelgo. tengo el corazón en el ropero, mi pobre corazón lleno de agujeros, lejos como están los viejos, lejos de cualquier espejo. Solo como un cero, solo, solo resistiendo, solo. 네, 영화 탱고 카르데라의 망명 중에서 로베르토 고에니에츠가 부른 솔로였습니다. 아스테오르 피아솔라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자, 시인이 언어로 기술하는 것의 육체적 표현이 바로 탱고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에스가 탱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탱고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요. 영국의 셀리 포터 감독. 탱고는 모든 대립항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 속에 삶의 기쁨이 있는 반면 상실의 고통도 담겨있고 친밀감과 함께 고독이 존재한다. 이 탱고는요, 19세기 말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뒷골목에서 태어난 거리의 춤입니다. 4분의 2박자 리듬, 이 속에서 원초적 생명력,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이런 탱고를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탱고를 가리켜서 누에보 탱고, 그러니까 새로운 탱고라고 이야기들 하죠.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탱고에 재즈와 클래식을 도입했고요. 또 거리의 음악이었던 탱고를 콘서트장의 음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던 탱고를 마치 클래식처럼 이렇게 멋진 옷을 차려입고 콘서트장에 가서 감상하고 향유하는 음악으로 좀 그 장을 넓혀놨다고 할까요? 예,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는 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그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은 물론이고요. 또 셀레포터 감독이 탱고 레슨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영향이 된 곳이 바로 이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런던 콘서트였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장에서 그의 탱고 음악을 접하고 거기에 매혹된 셀리포터는 곧장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탱고 레슨을 받고 그 과정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아놨죠. 왕가비 감독도 있어요. 피아졸라의 음악에 반한 사람. 그 왕가비 감독은요, 그래서 피아졸라의 음악을 자신의 영화 해피 투게더에 넣기 위해서 피아졸라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설득을 해서 음악 저작권을 따냈다고 하죠. 베르나르도 베르토르치 감독도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음악은 피아졸라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에게 맡길 생각이었는데 그때 피아졸라가 순회 공연 때문에 음악을 맡지 못하겠다고 정중히 사양하는 바람에 작업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감독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었던 아스트로 피아졸라. 그의 음악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최윤기 씨 듣고 계세요? 중압감이 많이 드는 요즘에 이 탱고 음악 한 곡 들어보세요. 몸이 조금 들썩거리시지 않을까요?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에 담긴 피날레 탱고 어사시네이드 들어보죠. 영화 해피투게더의 음악을 들으니까 늘 해피투게더라는 구호를 올려주시는 허은경 씨가 생각이 나네요. 허은경 씨, 지금도 생선가 씨의 천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름이 흘러나오면 입안 깊숙한 곳에서 그 가시가 박힌 듯한 그런 묘한 자극이 느껴진다고요? 그 생선가시를 바로 빼내지 않고 한참 동안 입안에서 오물거리면서 자극을 되새긴다고 하셨는데, 자, 음악도 좋았죠?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음악 피날레,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듣고 싶은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권혜영 씨,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예전에 녹음해뒀던 영화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셨죠? 그 테이프들을 보면 뭐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음악들이 가득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영화 제목을 몰랐는지 노래 제목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영화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곡 제목은 데이빗송이고요. 중간에 굵직한 목소리의 아저씨가 Hello, Young Ones라고 나레이션을 한다고요. 혜영 씨, 이 데이빗송은요, 영화의 주제곡은 아니네요. 1979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TV 미니시리즈 데이빗 말포의 모험, 이 드라마의 테마곡입니다. 영화 음악 작곡가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만든 곡으로 유명한데요. 아, 그 데이빗송 들어보시겠어요? 오늘은요, 데미스 루소스의 보컬로 준비했습니다. 이 데마스로서스의 노래를 듣다 보면요, 이렇게 입 근육이 계속 나도 모르게 낑낑 다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긴장이 딱 돼요. 그리고 이 발음도 너무 정확해가지고 가사가 막 다 들리죠. 독일에서 만들어진 TV 미니시리즈 데이빗 발포의 모험 중에서 데이빗송 권혜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오늘 네메스 루소스의 노래로 들려드렸어요. 자, 이 데이빗송을 만든 블라디미르 코스마는요, 프랑스의 대표하는 작곡가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 라붐 1, 2, 유코를 러브, 디바, 마르셀의 추억, 마르셀의 여름, 이런 영화들에서의 음악을 전부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들의 분위기 아시죠? 그 참 이 음악도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서정적입니다.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줬던 작곡가 헨리 맨슨이나 버트 바카락의 음악과 아주 비슷한데요.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로맨틱한 이런 멜로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그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주제곡에서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영화 You Call It Love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또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 나나 무스그리의 노래로 잘 알려진 Only Love, 또 쿡다복스의 Your Eyes, 이런 노래들이 다 그가 작곡한 곡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곡들인데도요, 이 곡들이 다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코스마, 그는 1940년에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아주 명성이 자자한 콘서트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일상으로,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파리 국립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1964년부터 3년 동안은 미셸 르그랑의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마르셀의 여름과 마르셀의 추억에서 함께했던 이브 로베르 감독과 만나면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됐고요. 지금까지 총 15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 르발, 또 영화 디바로 두 번의 세자르상을 수상했고요. 1986년에는 프랑스 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프랑스의 뭐 국보급 작곡가, 여튼 뭐 거의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영화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주제곡이에요.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띄워드릴 텐데요. 오현균 씨, 이영훈 씨, 혹시 듣고 계세요?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들어보세요. You Call It Love입니다. 네, 소피 마르소가 아주 예쁘게 나왔었죠. You Call It Love 중에서 You Call It Love 였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듣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때 느낌이 안 살아요. 조금 촌스럽게도 느껴지네. 신청하신 분들께 죄송한데 아, 이 영화 제목 좀 꼭 가르쳐주세요 하셨던 김후동씨 듣고 계세요? 어렸을 적에 봤던 프랑스 영화였는데요. 알랑 드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상대 남자 배우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대충의 스토리는요. 알랭 드롱과 그 친구가 묘기 비행을 보여주는 직업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바닷속에 침몰한 배에서 금화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고 두 남자 모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알랭 드롱과 그 친구는 바닷속에 보물을 노리는 또 다른 사내들과 함께 그 보물을 찾게 되는데 욕심을 가진 사내들과의 격투 과정에서 여자가 죽게 됩니다. 자, 이후 여자의 죽음으로 인해 알랭 드롱과 친구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자기 몫의 보물을 챙겨서 헤어지게 됩니다. 몇 년 후 여자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다시 만나게 된 이 친구들은 또다시 알랭 드롱을 쫓던 사내들과 결투를 하게 되죠. 딱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 영화가 너무나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꼭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고 또 음악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요. Les Aventuriers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자들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모험자들이라는 제목 그대로 소개됐었어요. 이 영화가 제작됐던 해는 1967년이고요. 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지만 그 후에 비디오로도 또 DVD로도 발매되지 않아서 구해보실 방법은 없네요. 김우동 씨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알랭 드롱의 친구로 출연했던 배우는요. 리노 벤츄라고요. 또 이 두 사람이 알랭 드롱과 리노 벤츄아가 함께 사랑했던 여인 레티시아 역은 그 조아나 싱커스가 맡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요. 알랭 드롱은 영화, 그러니까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까지 직접 불러줬는데요. 영화의 주제곡이요. 그래요. 잘생긴 남자가. 노래도 참 잘 불러요. 특히 앞부분의 휘파람 소리 여인들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아주 달콤하죠. 그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바로 레티시아인데요. 영화 속에서 알랭 드롱이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레티시아를 찬미하면서 부르는 곡 알랭 드롱의 음성으로 들어보면서 시간이 얼마 없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 모험자들 Les Enfantries 중에서 알랑 드롱의 레티시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Que tu étais tout pour moi Un oiseau chantait tout près de moi Mais je ne l'entendais pas Et tu vivais innocente, éphémère Tu habillais nos printemps de chimères savais pas que la vie n'est rien sans toi. L'oiseau fragile un jour s'est abattu. La mort ne l'a pas rendu. Et tu reposes dans le bleu de la mer. Toi qui colorais de bleu nos chimères.